립스틱 스틱 센서 센서 센서 센서 립스틱 스틱 센서 센서 센서 센서 어찌나 눈이 높던지 애인이 있는 건지 스틱 스틱해 보여 널 이러지 마